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물러서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알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마 우리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그럼 과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7절 안에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힌트 속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조금 올라가시면 14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을 따져본다면 15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 세 번째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고 있는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어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고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지만 이것이 삶에 적용되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또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중요한 삶의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겉사람이 후패하여 진다고 해도 내 외모가 추해진다고 해도 내 삶의 여건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나의 사업이 망한다고 해도 나의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것 주를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항상 담대하다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문 이 담대하다는 표현을 좀 쉬운 우리말로 옮기면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모든 떨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의 삶의 원칙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피조물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낙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바늘을 가지고 자석에 문대면 여러 번 문대면 북극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 바늘과 같습니다.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실 위에서 뱅그르르 돌아가는 그 바늘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온 곳이 한 방향을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향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뺨을 돌려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리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방향 지워져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오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전한 주님의 복음을 너희가 영접했다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자석에 문대어진 그 바늘처럼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여 주님과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명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충만한 채 전하는 그 복음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미침은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미쳐 보이는 거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좀 이질적으로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과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겉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오늘 수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 원수를 향하여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방향 지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도 충분할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